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 즈음에서 저메이커 국적선박 뉴 글로벌호 선원들의 경축 모임이 26일 청진항에서 진행됐습니다. 모임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.